계속 매주 이렇게 새롭게 뵙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 다시 한번 드리면 이번에 새로 온 노상민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허웅 신부님 도와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의도로 그 목숨을 간직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다 아시겠지만 이 자기가 썩어 없어질 것을 갖고 이것만이 나의 전부라 생각하면 이것이 없어졌을 때, 썩어 없어질 때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것이 사라질 때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고 또 익숙해지고 또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또 나만 이렇게 아프고 또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하느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아프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들때 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고통을 위해서 그냥 아픔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놓치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픔만을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시선을 그 생명을 향해서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들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면서 아버지께 자기 그런 속마음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할 때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희망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생명을 주고 있고 또 누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살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